무작정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마주하던 그 카페 거리에 서서 쇼윈도에 너의 실루엣 겹쳐져 뭘 하고 있는지 한심해 지고 상상병인지 어떤가 본도 없이 쓰여진 우리 이별 영화 NG조차 없는가 봐 서로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좀 바쁘다는 애나 핑계로 정말 중요한 걸 잊혀버린 거야 아끼던 사람 바로 너야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비가 그치고 햇살 비추면 아무 일 아닌 듯 그저 꿈인 듯 지워지게 우리 이별 사실 꿈을 꾸는 기억은 되돌릴 수 없고 꿈을 꾸는 모두 희미해지고 다시 떠올리려 해도 그대 뒷모습조차 조각난 마음은 다시는 못 붙여 비가 온 뒤에도 내 상처 난 굳어 너랑 그물에서 나오려 해도 흐르는 시간을 기대어봐도 추억이 많았어 너무 아파서 무엇에도 기댈 수 없나 봐 아물지 않는지 왜 떠났는지 습한 기억에 안개가 껴서 네 얼굴이 흐릿하게 보여 한숨을 내뿜지만 일어날 걱정 마 I'm okay baby no mind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었어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밤이 되면 커지는 네 모습 반대로 작아지는 내 모습 모든 게 지겨워져 밤새 뒤척여도 너는 없어